마지막 기차를 그만 놓치신다면 나는 혼자 떠나고 말겠지. 기적 소리 들으며 멀리 아주 저 멀리 떠나고 또 떠나고 떠나네. Lord, I'm one. Lord, I'm two. Lord, I'm three. Lord, I'm four. Lord, I'm 500 miles from my home. 500 miles, 500 miles, 500 miles. Lord, I'm 500 miles from my home. This is so good.